저번 주, 아, 이번 주죠. 이번 주 주일 저녁에 로마서 성경 퀴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성경 퀴즈 대회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바울이 그 성경 퀴즈 대회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당연히 1등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 로마서를 쓴 사람이니까 로마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겠지요. 근데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에서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본받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로마서 성경 퀴즈 대회에서 막다 맞추고 이게 본받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본받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생각보다 로마서 성경 퀴즈 대회 때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하셔가지고, 또 많이 떨어지셔가지고, 이게 위로해 드리려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떨어지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바울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그것을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에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도 그렇고, 바울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나를 본받으라. 이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 로마서에 대한 지식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내가, 그렇죠. 나로서의 존재로서의 모습은 본받아야 한다. 그것은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더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은, 과연 바울이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본받는 것일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울이 했던 생각들을 본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바울의 행동을 하나하나 다 똑같이 따라할 순 없지만 바울이 가졌던 생각들은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바울의 세계관을 본받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세계관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본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계속해서 공부하감에 있어서 바울이 둘러싼 세계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만한 바울의 첫 번째 세계를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디 출신입니까? 다시 이 성경 퀴즈대회 대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바울은 어디 출신인지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1번, 유대교. 2번, 이방인. 정답은 1번, 유대교 출신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굉장히 쉽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유대교 출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도 영향을 미쳤고 바울의 삶 전체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영향을 준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유대교란 어떠한 집단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오고 고수했던 것이 무엇이죠? 모세오경으로 불리는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성경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생명을 지키듯 하였습니다. 왜요?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교도들의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 말이 유일신이 아니다라는 사상적인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토라를 암송하고 지킴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갔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첫 번째 세계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세계는 무엇일까요? 질문이 성경 퀴즈대 같아서 답을 바로 말씀드리면 바울이 둘러싸고 있었던 두 번째 세계는 무엇이냐면 헬라 문화입니다. 헬레니즘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여러분들 그리스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이 특히 어떤 언어로 쓰여졌냐면 아람어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때 헬라어는 지금 시대의 영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 나라의 사람들도 공용어로서 사용하는 굉장히 보편적인 언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성경에만 능통했던 유대교 신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헬라 문화와 철학에도 능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은,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살아갈 때에 먼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전달하는 세상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있어서 전문가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교 전통에 있어서 유대교에 대해서도 빠삭했지만 그 헬라 문화에 있어서의 철학도 빠삭했던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를 아주 잘 이해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그 전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썼던 수사법을 따라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그런 동일한 모습들이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 바울은 그 시대에 참 문화를 공부를 잘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로마라고 부르지 않고 여기서 이름을 덧붙이겠습니다. 로마 제국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한쪽에는 유대교를 그리고 한쪽에는 헬라 그 문화를 딛고 바라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로마 제국이었어요.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은 저번에 건축을 통해서도 제가 한마디로 이들의 세계관을 정리할 수 있다 말씀드렸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건물을 아름답게 짓지 못하면 어떻게라도 지어라? 크게라도 지어라. 여러분 그것이 그 로마 제국의 세계관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들은 그들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펼쳐가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다는 것, 다시 말해 지배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곳에 자신들의 건물을 짓는다는 것, 자신들의 위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수단이 건물 말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군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아시나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그렇게 로마가 길을 잘 닦아놨을까요? 그렇죠. 반란이 일어났을 때 곧장 그 길을 통해서 누가 갑니까? 로마 군사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지배할 수 있었던 그 통로를 마련했던 것이요. 그 당시 때 로마 제국은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누구였죠? 황제였습니다. 그 황제가 지배하는 바로 그 로마 제국이 바울을 둘러싼 세 번째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쓴 바울 그리고 그 바울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바울을 본받음에 있어서 그의 세계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로마서 특히 이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성경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그 당시 때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서 그것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원리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로 와서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 가지 세계를 우리도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그를 둘러싼 세계가 유대교였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첫 번째 세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종교가 무엇이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독교라고 대답하시겠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처한 첫 번째 세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수요 예배 왔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대로가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고백하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유일한 아들로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것을 믿고 신앙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또 이 두 번째 세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세상. 그것을 우리는 항상 부를 때 세상, 그리고 교회 이렇게 구분 짓지만 그 세상에서 다시 말해 바울이 처했던 세상은 헬레니즘 문화가 다 지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는 어떤 가치관, 이 세계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주의를 뽑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개인 만족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개인주의에 대한 모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요즘 나오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혹시 어벤져스 아시나요? 예, 지금 이 연령대를 제가 잘 못 맞춰가지고 어쨌든 영화관 가시면 가장 많은 그 극장 스크린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어벤져스예요. 그냥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벤져스가 그러니까 슈퍼히어로물, 다시 말해서 영웅물이에요. 영웅이 나와서 다 악당들을 물찌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영웅물이 슈퍼맨이잖아요. 그런데 어벤져스는 그 슈퍼맨과 같은 인물들이 수십 명 있어요. 그 수십 명의 슈퍼맨과 같이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주인공들이 어벤져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영웅들이 다 모아놓은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영화인 거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각 영웅, 각 히어로, 그 히어로들의 스토리를 다 놓치지 않고 담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웅들은요, 각각의 개인의 스토리가 또 다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영화가 또 따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영웅이면 12명의 다른 영화들이 다 있고 그 영웅들이 한 번에 다 모아서 또 싸우는 영화가 어벤져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제작비와 그렇지 않습니까? 슈퍼맨 한 명만 이 감독이 모셔오려고 해도 엄청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고 그거보다 더한 액수를 그 영화를 통해서 벌어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아, 이제는 한 명의 영웅으로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 각각 중요한 영웅들이 다 이제는 발견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공부만 잘하면 끝나는 것인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개인으로서 생각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적으로 내려갔을 때 TV 프로에도 여러분 혹시 아실 만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가족 중심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혼자 살아도 괜찮다라는 문화가 굉장히 우리 한국 가운데서 이렇게 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혼자 밥 먹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혹시 식당에서 혼자 밥 드시러 막 가시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나요?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혼밥 쪽이 생겼어요. 혼자 밥 먹는 그런 부류를 혼밥족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혼자 술 먹는 사람들을 혼술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광고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혼밥족을 위한 특별 음식, 혼술족을 위한 특별 안주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게 인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패션만 보더라도 또 이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패션을 할 때 어떤 식이냐면 한 의류를 대량으로 뽑아내요. 그렇죠. 그래야 마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패스트 패션이라 해서 어떻게 하냐면 작은 상품을 소량으로 뽑아내고 그걸 빨리 다른 걸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라라는 그 옷 파는 곳인데 거긴 어떠냐면 이번 시즌에 나왔던 옷은 다시 안 나와요. 그리고 계속 옷이 새로운 옷이 계속 디자인이 바뀌어가면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옷이 예전에는 그냥 딱 한 번 양복 이렇게 하면 버틸 수 있는데 이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옷을 입어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데일리 룩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복장을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그 소셜 네트워크에 올려요. 그럼 거기에 막 엄청 좋아요가 많이 눌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개인의 생활이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색깔이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학창 시절에 방학 때 애들이 염색하면은 막 뭐라 그래요. 아, 네 학생이 막 이렇게 염색하냐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학생들 다 염색하거든요. 그럼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요즘 부모님들? 어우, 색 잘 입혀졌다. 너무 예쁘게 됐다. 그리고 어떤 집은 부모님, 그 어머니가 직접 염색을 해주세요. 이게 바뀌고 있어요. 그 개인의 존, 그거를 엄청나게 생각하는 시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우리가 속해 있는 시대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바울이 처했던 그 시대 가운데 로마 제국이라는 그 황제의 중심주의, 황제 숭배주의가 팽배했던 그곳은 그렇다면 이 지금 시대 때는 로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말씀드렸죠? 저는 그것이 강남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좀 더 세계관적인 얘기로 하면은 물질 만능주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들어가면 이거를 제가 저도 잘 몰랐어가지고 좀 조사를 해왔거든요. 이걸 천민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한대요. 천민자본주의 혹시 여러분 다 아시나요? 이게 이 고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더라고요.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윤리와 사상의 삶과 사회 사상의 흐름과 변화에서 세 번째 단락 현대 사회 사상의 쟁점 했을 때 이 천민자본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논술 개념어 사전을 찾아보고 이걸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천민자본주의가 어떻게 나온 건지. 자본주의가 추구하던 물질적 가치는 윤리와 도덕 같은 정신적 가치를 소홀히 하고 오로지 물질적 가치가 최고라는 사고를 만연케 하였고 이에 따라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해졌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좀 더 읽겠습니다. 심지어는 오로지 경제적 물질만이 개인의 삶과 생활을 좌우할 수 있다는 맹목적 신앙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이 개념어 사전인데 신앙이란 단어를 써요. 뭐가 맹목적인 신앙이 됐대요? 이 개인의 삶과 생활을 만족시키는 것이 그것이 가장 맹목적인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에 따른 대량 생산의 결과로 기계의 역할과 비중이 증가하게 되고 생산의 주역이 인간의 노동에서 기계와 자본으로 중심이 이동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기계가 인간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계를 위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거기에 관련 가장 관련된 영화가 매트릭스라는 영화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어쨌든 이 기계 문명이 이 인간성을 다 잠식해버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 이러한 현상들 가운데 천민자본주의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는 개인도 중요하지 않고 자기만 중요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다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냐? 그것을 예로 들은 것이 바로 강남에 대한 얘기였는데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강남을 설명하는 낮의 얼굴이 있어요. 그 낮의 얼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공과 소비주의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강남으로 모이고 돈을 많이 쓰고 싶으면 어디로 모여요? 강남으로 모이고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게 또 강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의 밤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포닝썬 사태를 통해서 잘 나타났지만 술, 마약, 성매매가 또 어떻게 되느냐? 그들만의 리그로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이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신이 글쓰기를 그러니까 작가셔서 글쓰기를 잘 하셔서 이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알려주셨는데 2015년 10월에 이 아이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가르치던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어디로 왔는지 결국 전화를 한 명이 받아서 알게 된 게 어디였어요? 강남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강남으로 가는 이 루트가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가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보통 이 영등포와 신도림 일대에 가출팸이라고 해서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여길 별로 안 좋아한대요. 예. 네. 왜냐면 돈을 많이 벌기 어려우니까. 근데 스카우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남의 클럽에서 이미 자기도 소년원 출신 여자래요. 근데 이 여자들이 그런 영등포나 신도림 일대에 있는 가출 청소년 애들을 물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좀 예쁜 애들이 있으면 꼬시는 겁니다. 어떻게 꼬시냐? 연예인 시켜줄게. 그래서 실제로 성형도 시켜주고 강남의 오피스텔 비싼 데에다가 놔주고 음식도 주고 술도 주고 해서 정말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럼 그 아이들은 와 내가 이제 연예인이 되겠구나라는 그 환상에 취해가지고 그 생활을 막 즐기고 친구들을 막 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두세 달 지나면요, 갑자기 영수증이 딱 날라온대요. 근데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가격대 얼마냐? 2,500만 원에서 4,000만 원대. 그게 딱 날라오는 거예요. 뭐냐? 너 성형시켜준 값. 네. 너 오피스텔 사용한 값. 그쵸? 논 값. 그게 한 번에 다 날라오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목이 딱 잡히는 거죠. 너 이거 갚기 전까지 못 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루트를 통해서 다 그 강남에 그 성매매에 그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분이 이 목사님이신 분이 그 아이들 그렇게 잡혀간 아이들을 만나려고 그 안에 위장 취업해서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그 시스템을 보니까 착취가 일어나는데 이 착취의 삼위일체가 있대요. 착취의 삼위일체 첫 번째 어떤 착취냐? 자발적 착취예요. 자발적으로 그런데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조직적 착취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 안에 딱 들어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2,500에서 4,0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면 못 나와요. 그게 아주 조직적으로 꾸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갇히면 어떤 또 착취가 일어나냐? 영혼의 착취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데 이 어마어마한 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버닝썬 검색만 하셔도 정말 그 마치 고구마 줄기 따라 나오듯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범죄들이요. 근데 이 중심에 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그분한테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서 물어봤는데 도대체 그럼 이것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집단이 있습니까? 그걸 하고 있는 게 도대체 누구입니까? 했는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제가 참 섬뜩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조종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합집산으로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것이겠어요?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심에 결국엔 그 욕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울이 로마 시대 때 가졌던 그 황제 여러분 그 황제가 그 헬레니즘 문화를 사용해서 결국엔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철학을 자신을 찬양하는 도구로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작업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이 개인주의라는 이것을 이제는 돈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신을 추구하는 마치 황제처럼 돈이 군림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천민자본주의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세 번째 세계인 겁니다. 이런 바울이 거의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봤을 때 얼마나 거대했겠어요. 도대체 로마를 어떻게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그 건물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얼마 전에 부활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부활은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보다 사실 더 중요한 날이 부활절이에요. 왜냐하면 부활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로마를 지배했던 그 시대를 지배했던 그 로마 제국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가 그 로마의 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착취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착취, 다시 말해서 그 제국이 더 거대해지기 위해서는 인간성이 소멸이 되고 폭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폭력에 의해서 살해가 되신 것이죠. 그랬을 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착취와 폭력을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부활은 단순히 내 몸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로마를 전복시킬 수 있는 이 로마가 정말 그 쓴 어떻게 보면 깡패와 같은 그 폭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바울은 믿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으로서 생겨난 네 번째 세계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과 공통되어지는 연결되어지는 그 세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활로 생겨난 공동체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공동체로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때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쓴 것입니다. 왜? 교회는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를 보세요. 저번에 이 말씀은 1절과 2절이 사실 같은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라는 의미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곧 산 제물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죽으라는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맨 처음에 나왔다고 했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으로서 베푸신 부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처참하게 그 폭력 가운데서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 가지, 제가 오늘 결론으로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왜 계속 편지를 썼을까요? 바울이 쓴 편지가 로마서만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왜 편지를 그렇게 교회에 썼을까요?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야.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계속 선교 편지를 쓴 것이에요. 바울은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있었고 편지를 쓸 때도 그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므로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정체성이 그대로 이식이 된 것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다. 바울도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을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그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필사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부교역자들을 통해서 훈련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풍삼초, 풍삼첫, 풍삼기까지 이러한 훈련들을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냐? 우리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해요. 두 번째,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세상에 편승하지 말고 저항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지배할 때도 그 세상이 편승했던 것 마치 일제가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을 때 마치 그것에 편승해서 친일파가 됐던 것처럼 그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마치 로마 황제처럼 이것을 지배하려고 했을 때 그 돈에 편승해서 그 돈에 붙어서 그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저항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헌금을 저항의 의미로 내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돈이지요. 근데 여기에는 저항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주님, 나는 이 돈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돈이 아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할 때, 이런 고백을 담아서 헌금을 할 때, 이것은 이 돈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무엇입니까? 저항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도 저항의 의미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 때, 지금 레저가 이렇게 발달된 시대 때 주일은 너무나도 황금과 같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왜요? 이제는 1박 2일로 놀러가기 딱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5일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더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토요일과 일요일을 같이 놀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일 아침을 어디서 맞습니까? 캠핑장에서 맞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단순히 율법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 안 하면은 벌받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좀 더 넘어가서 이 세상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주일을 지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을 지킬 때마다 나는 어떻게 저항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 세상의 시스템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방식대로 움직여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헌금과 같은 의미죠. 주의를 지킬 때마다 나는 세상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여러분들 지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편승하지 말고 저항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저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 세상을 향한 최고의 저항입니다. 돈이, 만몬이 우상이 된 이 세상을 향한 최고의 투쟁입니다. 막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을 무찌르고 이 세상에 대한 최고의 함성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저는 대형교회만 비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교회가 갖고 있는 어떠한 욕망들을 비판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셨던 또 중요한 목사님이 박두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교회 개혁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JTBC 인터뷰에 나와서 손석희 그 아나운서가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 적이 있어요. 대형교회가 하는 일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대형교회 자체가 잘못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사랑이다. 그런데 사랑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느냐? 나누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나눕니다. 사랑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두 개 갖고 있으면 하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나눠주는 게 사랑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흩어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형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 모아진다는 것이 한 곳으로. 그래서 대형교회는 대형교회가 어떠한 잘못들을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통찰력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올바르게 그 대형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지라고 요구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계속 흩어지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몰리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참 대단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오지 말라 그래요, 자기 교회로. 네. 당신이 속해 있는 지역교회 가서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본질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고 사랑의 속성은 나눔인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돈이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까? 돈은 자기 스스로 증식합니다. 여러분, 자크 헬리오리 말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돈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그는 설명을 하거든요, 돈을. 물건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래서 돈은 자기 자신을 증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현금화 시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현금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부자들의 돈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영이 계속 붙잖아요, 뒤에. 무슨 얘기냐? 돈은 그러한 인격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스스로 계속 불린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돈의 속성이 무엇이냐면 확장이에요. 계속 먹어요. 돈이 돈을 불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돈의 속성과 반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40일 사순절을 보낼 때 믿음의 도전 중 한 가지가 무엇이에요? 사랑의 적응통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러한 의미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돈을 모아서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나눌 때 우리는 뭐하고 있는 것이요? 이 만몬과 돈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를 쓴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은 이 바울의 정신, 바울이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본받는 것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와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정말 그것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정신에 깊숙하게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로또 되면 때려친다입니다. 내가 로또만 되면 때려친다. 청년들이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돈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강남에 제가 영어 학원을 다닌 적이 있는데 그 영어 학원 강사가 한 달 수강생이 1,000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데 자기가 처음에 영어 강사 시작할 때는 학생이 인간을 보였대요. 그래서 아 정말 도와줘야겠다. 영어를 잘 할 수 있게. 그런데 수강생이 100단위가 넘어가고 1,000단위가 되니까 그 학생 한 명 한 명 어떻게 보이냐면 돈으로 보인답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13만 원을 낸다 치면은 학원이 8만 원을 가져가고 자기가 5만 원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입구에서 학생이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마다 자기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카운팅이 된대요.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학생이 100명 차면 얼마죠? 500만 원. 그런 클래스가 10클래스가 있는 것이죠. 한 달에 5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동경하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강사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하려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은 죽음을 단순히 이긴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요, 새로운 나라가 온다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구약시대 때 그 유대교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그 부활로서 완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안식일로서 저항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을 섬기지 맙시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고향 제일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